해피버거스 닥터 스테판 8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리아 반도의 전반 정세를 진단 바랍니다. 네. 8월 28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이 끝난 이후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뿐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것은 못된다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북이 작년 신년사에서 쓴 표현대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이 탕록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북과 유대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간의 판가리 싸움이 불가피하다. 아마 그것은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9월에는 강석주 국제비서고 리수용 외무상이 각각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외교전이 활발히 벌어졌고요. 지난 키리졸브 을지 합동군사연습을 둘러싼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외교 무대의 그 측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군사적인 대결 말고 외교적인 협상도 추진한다. 국제 여론, 국제 연대를 의식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죠. 그리고 그 전에 9월 8일 북이 말하는 남측의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미군 철수와 관련된 원칙적인 주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석을 거치면서도 조금도 그 열기가 식지 않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화문 단식 농성 투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 파업이 가세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요. 지난 13일 북의 고위급 접촉 대표단 담화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최근 13일과 15일에 북이 국방위 명의로 서해 군통 신선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북 풍선 작전이라고 하죠. 전단 배포하는 거. 이거 중단해라. 잘못하면 군이 보복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실제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했고 북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어린애 불장난 같은 대북 전단 배포 소동이 그렇지 않아도 북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를 푸는 그러한 전쟁의 명분을 찾고 있는데 그 단서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남의 정부는 뭐 막을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북이 그 배후 세력으로 정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전쟁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남에서 그런 대북전단 배포라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종편을 비롯한 조중동의 음해몰약이 도를 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국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코리아 반도는 정전협정도 무효화되어 있고 북과 미남 간에 언제 어디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노작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강국으로 빛내이자를 제13차 전국교육일꾼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동지의 노작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교육혁명의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노작에서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이자, 이것이 오늘 조선노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구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 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학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라며 새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강성 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당 조직들은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낼 때 대한 당의 구상과 방침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주간 브리핑도 하고 있죠. 이상훈 공동대표가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1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단식을 마쳤습니다만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맡아가지고. 새세기 교육혁명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북의 이제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 제기되는 과제를 이제 처방으로 내놓는 그런 문건이죠. 북에서는 이제 노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사업의 총노선과 같은 글입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제목에도 나오는데 이제 새세기 교육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개념은 새세기 산업혁명을 보다 잘 이해하는 키워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세기 산업혁명 2012년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식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발표한 글의 핵심 개념이에요. 절정 부분에 나오는데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불패의 군력 일심단결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이다 라고 하는 태제입니다. 아, 명제죠. 이것은 이 닥터 스테판에서 길게 설명하긴 그렇고요. 코리아 포커스 혁명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레닌은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더하기 정기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목표고 소비에트는 수단이고 정기화는 방법이죠. 이것을 계승해서 김일성 주석은 소비에트에서 사상문화혁명을 더 뽑아냈어요. 소비에트가 프로레타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대 혁명이 중요합니다. 사상기술문화혁명이죠. 1970년 5차 당대에서부터 나온 북의 총노선입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도 3대 혁명을 벌려서 공산주의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물론 그 전제는 1956년에서 58년까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완성되고 56년부터 70년까지 약 14년에 걸쳐서 사회주의 공업화도 완료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2-300년 걸릴 공업화를 단 14년 만에 이룬 거죠. 그것도 생산력을 발전시키면서 생산관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를 먼저 바꾸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그것도 중공업을 우선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는 노선으로 김일성 주석이 아니면 과연 이러한 노선을 제기하고 관찰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 성과에 기초해서 내놓은 노선이 3대 혁명론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김정일 당시는 이제 비서죠. 후계자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새세기 산업혁명론은 김정은 최고 리더가 진두지휘하는 그런 시대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70년대는 김정일 당시 비서가 리드하는 3대 혁명론이 있었고 2010년대 이후 21세기에는 김정은 최고 리더가 리드하는 새세기 산업혁명론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은 철학형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군형의 지도자, 김정은 최고 리더는 첨단형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형이라는 것은 이제 주체 철학, 주체 사상을 창시했다는 뜻이고요. 장군형이라는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 김일성 주석도 서거한 이후 북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당하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기후무기의 공격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하는 그 90년대, 그 94년에서 2004년까지 200만 명이 아사하는 그런 시기를 군을 앞세워서 돌파하죠. 북에서는 그것을 선군혁명, 선군정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군형이라는 호칭이 주어진 것이고요. 김정은 최고 리더는 북에서 CNC라고 하는 컴퓨터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어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의 군산업이든 다른 산업이든 이 CNC라고 상징되는 최첨단화를 실현하는 이것이 바로 김정은 최고 리더의 필생의 과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새세기 산업혁명은 우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은 북에서는 과거에는 2대 분야, 즉 공업과 농업을 말했습니다. 역시 공업에는 중공업과 경공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중공업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발전시키는 노선,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이다. 또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시대에는 중공업 대신에 국방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발전시키는 노선, 이렇게 바뀝니다. 국방공업이 사실은 중공업이지만 중공업은 국방공업보다 범위가 넓죠. 가령 중공업에서 이제 핵심이 기계제작공업입니다. 그래서 방직기계를 만들어서 경공업에 보내주고 트랙터를 만들어서 농업에 보내주죠. 그래서 북에서는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을 위한 중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야 맞기도 하고요. 확대 재생산 과정을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직기계나 트랙터를 만드는 중공업은 국방공업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국방공업보다 중공업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바로 이러한 국방 분야가 아닌 그 경제 분야를 통칭해서 제1경제라고 부릅니다. 여길 담당하는 곳이 제1경제위원회, 정무원이죠. 정무원의 경제 분야가 제1경제를 담당하고 바로 이 국방공업, 국방산업을 제2경제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국방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제2경제가 북의 전체 경제의 70%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적어도 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북의 경제에서 국방공업, 군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북의 경제만을 가지고 북의 경제가 이렇다라고 해서는 계속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최상의 질을 가진 잠수함을 생산하고 그 양도 가장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또 최근에 전술 로켓탄을 수백 발을 발사했죠. 최소한 뭐 1000발 이상 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강력한 국방공업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한 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전술 로켓탄을 그렇게 쏘아댈 때는 그 100배, 1000배의 재고도 있고 또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뭐 공개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보건대 군산업과 비군산업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의 2대 분야를 공업과 농업이나 국방공업과 비국방공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끝나야죠. 국방산업 이렇게 되는데 북의 지금 군대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곧 천하제일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어만 해가지고 고토를 회복하고 나아가 영토를 확장하겠습니까? 북은 2008, 2009년 제4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부터는 단순히 통일 또는 극동과 중동에서의 평화만이 아니라 고토 회복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이 아니고 공격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도 총참모부 대변인이 임의의 시각에 선제 타격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핵타격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키리졸브에 의해서 을지 연습까지 벌리면서 북침 선제 핵타격을 한다고 공언한 만큼 우리도 그에 보복 대응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선제 핵타격일 수 있다. 선제 타격, 핵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세기 산업혁명은 새세기 군산업과 비군산업에서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 최첨단의 산업혁명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뒤따라야 되죠. 그래서 새세기 교육혁명이 나온 것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3대 혁명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인데 새세기 사상혁명, 새세기 기술혁명, 새세기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좀 도식적이죠? 단순히 도식의 내용을 넘어서 북에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산업혁명. 영국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산업혁명이란 표현으로 역사적으로 썼지 북의 건설 과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새세기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새세기 산업혁명이 총로선으로 제기된 겁니다. 불패의 군력과 일심단결, 이제 군대와 인민이죠. 북은 선군시대 이후에 역량 편성을 주력군으로서의 군과 보조역량으로서의 인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 수단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불패의 군력과 일심단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고요. 주체 역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방법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세기 교육혁명이 나오면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제 교육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보건의료와 체육 또 생활양식이 있습니다. 네, 으뜸이 이제 교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세기 산업혁명이 본질상 기술혁명과 관련되고요. 새세기 교육혁명은 본질상 문화혁명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사상혁명은 어디 갔는가? 그것은 새세기 산업혁명이 있는 그 방법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패의 군력 일심단결이라고 하는 수단, 주체 역할이 아니라 주체 역량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하죠. 그래서 기존의 도식으로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으로만 보면 불패의 군력 일심단결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면 과제로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두면서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비반복적으로 전혀 도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강성국가인데요. 북에서는 이제 공산주의란 말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를 완성해 나아갈 때다. 제국주의 연합과 싸워야 할 때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대국이란 말이 대국주의하고 연관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강성국가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94년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고난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절에 북을 고립압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배짱 좋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대국이란 네 글자의 두 글자는 과거 대진국이죠. 외부에서는 이제 발이라고 불렀는데 해동성국이라도 불렀습니다. 거기에 성자, 국자,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글자가 일치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에 고토회복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내포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애 마지막 해 두 번이나 방중을 하면서 바로 이 고토회복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차로 돌아봤습니다.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겠는가? 2003년도 북에서 열린 단군과 관련된 공동학술토론회에서 남측에서 올라간 최고의 고고학자들을 상대로 특히 박물관을 견학시키면서 하루빨리 통일해서 고조선,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과연 우연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와 관련해서 제국주의연합의 배후조정 세력인 유대자본까지 가야 되고 아와 관련해서는 조선상고사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계승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표현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더하기 고토회복이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는 조선노동당 1980년 6차 당대에서 내놓은 3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북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북남관계에서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화 관련해서는 온 세계에 자주화를 실현한다. 이건데요. 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내적인 목표 외에 고토회복이 결합되면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는 무계급사입니다. 노동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는 사회인데요. 이것은 농민이 노동계급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계급적으로 정치, 사상, 문화적으로 변화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에 걸맞는 생산관계의 전환, 생산력의 발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북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로, 즉 농민들의 사상, 정신 상태는 노동계급화를 뛰어넘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보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천하제일 강국이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에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북미 간에 제한핵전, 뭐 전면핵전이 벌어진다면 북의 필승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 미 제국주의를 꺾어서 과거 독일을 서독과 동독으로 나눴듯이 서부미국과 동부미국, 서미 동미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는, 아예 직접 통치도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 걸쳐있는 고토회복보다 미국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북과 동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5차 전면 대결전은 북미 간의 대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은 북과 미국 간의 세계 대전이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뭐 일본도 아우르고 아테판 나토에 결합된 여러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해야죠.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보다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먼저 올 수는 있죠. 그리고 고토회복도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안이 원래 환국에서 갈라져 나간 우리 코리아 민족, 동이족의 한 일파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 가지고 고토라고 하긴 좀 약하죠. 영토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영토 확장이 다름 아닌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노동자 민중이 정치에서 국가 주권, 경제에서 생산수단을 틀어지는 사회가 확산되는 과정을 영토 확장으로 볼 순 없다. 뭐 과도적으로 진보적인 체계가 서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죠. 가령 북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소련의 영토가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소련군은 남측에 들어온 미군과 다르게 점령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이라는 과수원의 주인은 북의 인민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은 동독이나 동구가 소련의 영토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영토 확장의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체제 확산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목표는 결코 외교적 협상이라든지 북 자체의 경제 건설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군사적 대결, 쉽게 말해서 전쟁으로만 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고 가까운 2차 대전이 말해주듯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영토 재분할, 영토 확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런 차원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3월에 채택된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은 핵무력경제병진노선으로 읽어야 한다. 핵무력노선이 초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의 핵심을 핵무력, 로켓무력까지 포함하는 표현이죠. 최첨단 무력을 개발하는데 동원하겠다라는 노선입니다. 그 직접적 결과로 나온 것이 올해 상반기의 전술 로켓탄 발사 시험들이죠.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로 날아가고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고 속도가 곧 스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아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강력한 탄두를 가진, 그것은 다종화된 핵탄두라고 해서 원자탄, 중성핵탄, 수소탄도 있고 아메리슘 핵탄도 있고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술 로켓을 발사 시험하면서 최첨단 수준을 돌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태제가 노린 바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세기 군산업에서의 혁명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경행노선, 경제 핵무력 노선이 채택됐는데 그것은 핵경 노선, 핵무력 경제 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럴 때만이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는 단순히 외교적 협상이나 경제 건설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판가리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북이 보고 군산업에 혁명을 이뤄내고 최첨단 무력을 강화하는 데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김정은 최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죠. 이러한 불패의 군력 일심당연하게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는 태제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명확해졌다. 올 상반기에 이런 교육일꾼 말고 사상일꾼 예술인 대회도 있었는데요. 그 사상일꾼 대회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 새세기 사상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라고 하면서 군사 전술적인 용어인데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공세도 그렇게 하지만 사상적인 공세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로 북이 상반기에 백두산 훈련 열풍과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이 그러한 방식, 즉 집중, 연속, 명중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대회에서는 형상화해서 명작 폭포라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명작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자. 예술인들을 상대하는 만큼 형상적으로 표현했죠. 네. 그리고 교육일꾼 내에서 비로소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세기 무엇 무엇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교육혁명만 나왔습니다. 다른 차원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개념, 그래서 우선으로 사용한 개념은 새세기 산업혁명과 새세기 교육혁명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